찬바람 비껴 불어 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. 먹구름 흐트러져 휘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. 아,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 황금빛 저녁 노을 내리는 곳에 사랑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. 호수가 푸른 숲속 아늑한 곳에 내